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대양절에 즈음하여 14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및 김정일 장군 탄생 75돌 경축 일본 준비위원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 현민회의, 일조 학술 교육 교류 협회, 일조 우호 시곡굴 연락회, 일조 우호 히로시마 현민의 회, 조선과의 친선 협회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일본 전 부수상 가네마루 싱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